그렇지 너무나 먼 저 하늘의 별 올려보면서 그때의 난 한숨 잊지 않아 하지만 난 와버렸는 걸 은색 갤럭시 아팠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끝없는 빛을 쫓아만 달렸거든 아래 태워 그 여름날의 공기 너무 차갑던 제 빛거리의 소리 숨을 마시고 네 문을 두드리네 We gon' change I'm not afraid to die.